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헬렌 켈러는 말하고,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라고 엘버트 허버드는 말하며, 20대인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의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코코 샤넬은 말해요. 한 권의 책은 과감하지 않은 당신을 모험으로 이끌고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나이 든 얼굴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통해 이야기 나눠요. 안녕하세요. 이희주의 분홍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논어는 경솔한 말은 화를 부른다 입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여몽은 사람 됨이 어질지만 말 주변이 없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다. 말재주가 왜 필요한 것이냐. 뛰어난 언변으로 타인의 말을 반박하면 미움을 살 수밖에 없다. 여몽이 어진지 아닌지는 내일 모르지만 언변이 좋아야 할 까닭은 역시 알 수 없다. 신중하지 못한 글로 화를 당한 동중서. 공자는 먼저 그 말을 실행한 뒤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보면 그가 말과 행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말주변이 없는 것을 결점으로 보지 않았다. 거리낌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람은 타인의 미움을 사게 마련이다. 이는 실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제 동중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동중서, 하우승, 유상, 경방 등 한나라의 학자들은 자연재해를 정치와 연관시키는 제1론에 심취해 있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재난 속에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그 중에서도 동중서는 재난의 최초 피해자였다. 광천사람 동중서는 일찍부터 춘추 공양전을 공부했으며 경제 때는 춘추에 정통하여 박사를 지내기도 했다. 무제 건원 초 현량으로 천거된 동중서는 훌륭한 계책을 올린 덕분에 강도의 재상으로 임명되었다. 훗날 그는 중대부의 자리를 버리고 집에서 한가로운 나날을 보냈다. 건원 6년 4월 고조의 무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있던 편전에 화재가 일어났다. 그리고 2개월 후 윤영에 있었던 고조의 사당에서 또다시 불이 나고 말았다. 동중서는 화재의 원인을 춘추시대 노나라 궁궐과 사당에서 수차례 일어난 화재와 연관시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책을 썼다. 윤영에 고조의 사당을 지은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으며 편전을 무덤 옆에 지은 건 역시 예에 어긋난다. 수차례 일어난 화재는 하늘이 황제에게 내리는 계시다. 요동의 사당과 편전을 불태운 것처럼 황제 역시 간신맨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황제는 하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책이 완성될 즈음 마침 문인 주부원이 동중서의 집을 방문했다. 원래 그 속이 음흉했던 주부원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책을 몰래 빼돌려 무제에게 보내주었다. 무제는 여러 유학자들을 불러 책의 내용을 토론하도록 했다. 이때 동중서의 제자인 여보서가 그것이 스승의 책인지도 모른 채 그 내용을 터무리없다며 비판했다. 이 일로 체포된 동중서는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무제에 의해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다. 이때부터 유명한 학자들은 다시는 제1론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비록 동중서는 말이 아닌 글로 자신의 생각을 썼지만 이로 인해 큰 화를 당하고 만 것이다. 언어는 사상과 감정의 교류를 위한 도구이다. 언어가 없었다면 인류의 발전 역시 없었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교제할 때 언어가 그 다리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소통은 불가능하고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다. 그러나 언어는 일에 성공시킬 수도 반대로 실패로 이끌 수도 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항상 말을 적게 하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해서는 안될 말은 꾹 참고 두 번, 세번 생각한 후에 입을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또한 말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된다. 순자는 일찍이 말은 때로 창과 방패보다 날카롭다고 지적했다. 말조심은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았던 하루였길 바라며 안녕.